풀 수 없는 마법. 아주 먼 옛날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역시 백성들을 아주 사랑했죠. 그의 삶은 매우 행복했어요. 그래서인지 왕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 또한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결혼을 바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혼을 하겠노라고 약속하였죠. 그렇게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한 기나긴 여행길에 올랐어요. 운명의 사랑을 찾아 떠난 왕은 오직 한 명의 시종만을 데리고 다녔어요. 비록 아주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감각이 좋은 시종이었죠.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랑에 빠지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을 때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고향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거북한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머지않아 숲속을 지나가는 수백 마리의 스페인 고양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서로 바짝 붙은 채 한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고양이들 뒤로는 보라색 정장을 입은 두 마리의 거대한 고릴라가 잉글리스 마스티프를 타고 장난감 트럼펫을 찢어지게 불며 다가왔죠. 이 몸은 잉글리스 마스티프를 타고 다니는 거대한 고릴라님이시다. 고릴라들 뒤로는 똑같은 보라색 정장을 입고 각각 늑대, 고양이 등 위에 올라탄 20명 정도의 난쟁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왕과 그의 시종은 이러한 보기 드문 광경에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아름다운 한 여인이 지나갔어요. 우연히 그녀를 본 왕은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는 가슴이 떨렸어요. 방금 지나간 저 아름다운 여인은 대체 누구지? 다행히도 왕은 무리에서 멀어져 쉬고 있는 난쟁이를 한 명 발견했죠. 방금 지나간 호랑이를 탄 여인은 누구인가? 당신이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소유한 왕의 딸 무트노사 공주님이십니다. 공주님은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지금은 토끼를 쫓아가시는 중이었죠. 왕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서 알려주게. 그는 몇 시간 더 달려 그 왕국에 도착했어요. 왕은 도착하는 즉시 왕과 왕비를 찾아 자신을 소개했죠. 왕이 자신의 소속 그리고 이름을 밝히자 그들은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사냥에 성공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공주님.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그녀가 말을 하려고 할 때면 이상하게도 갑자기 그녀의 부모님이 대화 도중에 끼어들어와서 그녀의 말을 황급히 가로막아버리곤 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는 평생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 있어? 뭘 고민하는 건데? 공주님 정도면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아름답죠. 하지만 사랑에 빠지려면 외적인 것을 넘어설 무언가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주님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뚝뚝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 그녀는 그저 우아한 것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 가족들의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그 시종은 눈치가 정말 빠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왕에게는 결국 부채질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죠. 그로부터 하루 뒤 그는 무티노사 공주에게 간곡히 청혼을 하였어요. 일단 청혼은 두 가지 조건하에 받아들여졌어요. 첫 번째는 결혼식을 당장 내일 바로 올려야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공주님이 완전히 그의 부인이 되기 전까지 그녀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의 시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에 동의했죠. 그리하여 그가 부인이 될 때 공주님에게서 처음 들은 말은 네, 결혼식에서의 첫 마디였죠. 하지만 시종의 걱정은 이내 사실로 밝혀졌어요. 여왕이 된 공주는 왕국에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전부 반대하며 아기를 품고 못되게 굴었죠. 어느 날 사냥을 나간 그녀는 길을 걸어가던 한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왕비에게 절을 하고 다시 걸어가던 할머니를 향해 그녀가 소리쳤죠. 너는 내가 여왕인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감히 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지? 여왕님, 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왕님께 예의를 저버리고자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었어요. 어딜 감히 말대답을 해! 저 노인을 말에 묶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춤선생에게 데려가 어떻게 하면 예의 있게 절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겠어. 제게는 저를 지켜주는 요정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저를 지켜주는 요정들이 있습니다. 당장 묶어라! 그래요. 하지만 저는 분명 경고했습니다. 여왕은 곧장 말을 재촉했지만 말은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움직이다 말고 갑자기 동상으로 변했죠.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못된 여인! 당체의 왕관을 쓸 자격이 없군. 당신의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했건만 여태 들었던 소문이 다 사실이었구나. 직접 겪어보니 아주 잘 알겠어. 네 눈으로 요정들을 보고도 비웃을 수 있나 한번 보자고. 플라시다는 요정 대모에게 무티누사에 관해 자세히 들려주었고 그걸 들은 그녀는 공주를 동상으로 바꿔버리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착하고 너그러운 플라시다는 더 작은 벌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마침내 무티누사는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녀의 남은 평생을 플라시다의 시종으로 살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죠. 이로써 너는 내 하인이 되어야 하지만 네가 왕족에서 자랐다는 걸 고려하면 이 변화가 내게는 너무 큰 일일 수 있으니 내 너에게는 오직 방 청소와 강아지 목욕만을 시키도록 하겠다. 무티누사는 머지않아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낳게 됐고 그녀의 건강이 회복될 때쯤 요정은 그녀의 과거에 관한 여러 교훈을 가르쳐주면서 더 착하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무사히 궁전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플라시다는 갓 태어난 공주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그 소중한 나이를 지킬 대모로 어떤 요정이 가장 알맞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두 명의 착한 요정을 골랐죠. 그들은 공주님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그라지엘라라 지었죠. 친애하는 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요정들이 흔히 내리는 저주나 처벌은 되게 아름다운 일을 못생기게 하거나 똑똑한 일을 멍청하게 혹은 사람의 형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 중 한 명이 아름다움을, 다른 한 명이 똑똑한 머리를 주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이가 어떤 형태로도 바뀌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에요. 두 대모 역시 이에 동의했고 그들은 작은 공주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고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플라시다는 공주의 교육에도 많은 힘을 썼어요. 그녀의 좋은 교육을 받은 공주님은 사랑스럽게 잘 자랐고 공주가 아직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명성은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플라시다는 자신을 찾아온 요정 대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무티누사에게 한 행동을 소문으로 듣고 깜짝 놀랐지 뭐니? 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아주 너그럽게 대해주었더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가 공주에게 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왔단다. 너는 공주가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또 다른 형태로 변하지 않도록 주문을 걸었더구나. 공주를 마법의 감옥에 가두도록 하마. 공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 그녀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기도 하고. 그 사이 그라지엘라는 무척이나 재능이 많고 또 상냥한 여인으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죠. 보네타, 이것 좀 봐. 저게 도대체 뭘까? 남자 인어인 것 같아요. 남자라고 했어? 좀 더 가까이서 보게, 얼른 내려가 봐. 신기한 조개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있던 인어는 그걸 공주님에게 통째로 선물했어요. 너무 무섭게 생긴 생명체였어. 모든 남자들이 다 저렇게 생긴 거야? 아니요, 절대요. 그라지엘라는 그가 가져다주는 선물을 정중히 받았어요. 그 후로 인어는 매일 밤 찾아와 소라 연주를 하거나 창문 아래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며 재주를 부리곤 했죠. 하지만 공주는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기만 할 뿐 절대 입구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째서 이런 성은 저희같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어들이 다 같이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어 있는 걸까요? 보네타는 그들을 성으로 초대했어요. 그들은 물이 가득 채워진 성의 낮은 장소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도망치실 만도 하죠, 공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결혼하자고 달려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동생 역시 공주님에게 푹 빠져버렸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공주는 인어에게 이렇게 된 경위를 들려주었고, 인어는 공주의 얘기를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죠. 언젠가는 아마도 이 역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이제 보니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끼리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되겠어. 다행이에요. 정말 희망적인 사람들이지 않아요? 공주님께 반한 저 인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사랑할 순 없어. 하지만 잘 이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후로도 인어는 종종 찾아왔고, 올 때마다 그녀는 동생의 사랑을, 그라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녀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라젤라는 인어에게 성 내부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보네타는 인어와 함께 아래층에 있었죠. 그림 솜씨가 좋은 보네타는 아주 잘생긴 남자의 초상화를 하나 그렸어요. 아름다운 곱슬머리와 고운 피부,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진 남자였죠. 그림을 완성한 그녀는 그라젤라 공주에게 보여주었어요.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나 잘생긴 남자가 존재하고 있을까 몰라. 그런데 있다고 한들 나는 볼 수 없을 테니 결국 무슨 소용이야? 이런 내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잘생긴 그 왕자는 공주가 갇힌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가능한 가까운 곳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낀 선원들과 성장은 그를 말렸죠. 저희를 저 성으로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우선 안전한 곳에 닻을 내리면 제가 잘 아는 친절한 요정한테 부탁해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왕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착했고, 선장은 그가 아는 요정을 불러 조언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믿음직한 비둘기를 보내 그 성에 숨어 들어갈 만한 허술한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름다운 공주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공주님의 불행을 끝내기 위해 그 어떤 일이든 해내겠어요. 아서드림.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네요. 이 비둘기를 통해 당신의 자화상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돌려드리면 희망을 버리시고 제가 가진다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라지엘라 드림. 한 시간 정도 흐른 뒤 요정의 비둘기는 다시 날라왔어요. 이번에 왕자의 자화상을 들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왕자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새로 변신하셔야 해요. 물론 제때 맞춰 다시 왕자님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드릴게요. 작은 새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그러자 공주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며 이끼 침대에 누웠어요. 바로 그 순간 공주의 마법이 풀린 거예요. 그러자 성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보네타는 사랑하는 공주님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성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용맹한 여섯 독수리가 이끄는 베네치아 유리마차에 타고 있는 플라시다 요정과 친절한 요정을 마주치게 되었죠. 어서 올라타렴. 성이 곧 무너지고 말 거야. 왕국에 도착한 그들은 무티누스 여왕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그의 남편 제인스 왕은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왕국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딸을 두 팔 벌려 환영했고 사랑스러운 공주님의 복귀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축복해 주었어요. 공주의 결혼식은 바로 다음 날 성사됐죠.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무도회와 만찬, 경기, 공연, 또 다른 수십 가지의 축하 행사들이 끊임없이 밤새도록 이어지고 또 이어졌어요. 그렇게 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